good boy. Let's go. Endorphin energy running deep through my brain, through my troll. Let's go. I can't make it burn. 어디 비비 친구들아 우리 밤만 해도 껴줄 텐데 포즈 잡아 내가 알려줄 테니 봐봐. Yeah, 하는 건 악이나 해. 남의 거 탐이나 해. 아니면 come here you up in my bag. 버스비 난 받을게. 손잡이 꽉 잡아 bro. 목까지 다 숨차 bro. Let me breathe. 바락가락 looking like a ball. Like a ball. 맞는 걸 way below. 딴 걸로 딴 소리 들을라 너. 우리 갈 테니 넌 좀 쉬어. 붉은 조명 아래 눕혀진 그림자를 타고 저 멀리 surfing. 마음 안아준 높이 앞서지 말고 한번 해봐 show me what you got. 그만 차려 주셔. 아주 빠져가지고 차려 주셔. Yes sir. 차려 주셔. 뒤가 터져가지고 차려 주셔. Yeah, 이렇게 모두 비는 we go. Tell me that you love me, tell me that you love. What you looking for? 벌써 갈 때 우린 우리끼리 vroom vroom vroom vroom vroom. Endorphin energy running deep through my brain, through my soul. Let's go. I can't make it burn. 시작해라 항마를 딸려 못 보겠다 포스터. 이거 포스 잡아 내가 알려줄 테니 봐봐 와 차려. Shut up, shut up, feeling like a boss. Like a boss. 날 먹기나 잡지 말아줘. We 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저기 뒤로 가서 넌 좀 쉬어. 붉은 조명 아래로 번진 그림자를 타고 저 멀리 surfing. 마음 안아준 높이 앞서지 말고 한번 해봐 show me what you got. 그만 차려주셔. 아주 빠져가지고 차려주셔. 열중쇼 느려 터져가지고 차렷 열중쇼.